서울대학교 백남학술 정보관이 주관하는 제14회 독서대축제 골든벨 대회 안내입니다. 골든벨 예선 접수 기한은 10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예선은 11월 11일 17시에 진행되며 결선은 11월 18일 16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독서대축제 조직위원회 또는 백남학술정보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공자 아카데미에서 제2회 한양인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선에 해당하는 동영상 접수기한은 10월 31일 월요일까지며 본선은 11월 12일에 국제관 519호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중국 체류 1년 미만의 비중국 국적자이자 비중국어 관련 전공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입니다. 기존 한대방송국 보도부가 운영하던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이 폐지되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헙스뉴스와 보도라디오 정보를 게시하며 뉴스 제보 및 기사와 관련된 질문사항도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전 현금을 찾아 가족에게 주려고 한 사실, 피해자의 옛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의 우발성 여부가 형량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결론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19일인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 둘째 날에는 외교 통일 안보, 셋째 날에는 경제, 넷째 날은 교육사회 문화 분야의 질문이 이뤄집니다. 특히 최근 기업이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뒤 세 골을 몰아치며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득점을 기록한 것은 개막 이후 9경기 만에 처음입니다. 시즌 개막 이후 8경기 동안 골침묵을 이어왔던 손흥민은 이로써 슬럼프 탈출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교체 선수로 경기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1년 5개월 만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9월 1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임지연,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